그대 사랑했던 건 오래전 얘기지. 널 처음 피어난 가슴 태우던 사람. 그대 떠나가던 밤 모두 잊으라시며 마지막 눈길마저 외면하던 사람이 저런 모습으로 다시 돌아와 오늘은 거기서 울지 마. 그렇게 버려둔 내 마음속에 어떻게 사랑이 남아요. 한번 떠난 사랑은 내 마음에 없어요. 추억도 내게 없어요. 거두어요. 가슴 아픈 사랑을 이제는 잊어요. 저런 모습으로 다시 돌아와 오늘은 거기서 울지 마. 그렇게 버려둔 내 마음속에 어떻게 사랑이 남아요. 거두어요. 가슴 아픈 사랑을 이제는 잊어요.